남조선 연합뉴스에 의하면 일본군 성노예 범죄 관련 자료의 세계 기록 유산 등록을 막기 위해 일본 당국이 파렴치하게 놀아대면서 올해 유네스코에 내게 되어 있는 자금을 아직까지 내지 않아 내외의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